한복판에 자리 잡은 까닭은 낡은 것들이 겨울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 날씨가 왜 이렇게 춥죠? 지금도 여러분 창틈으로 바람 새어 들어오지 않나요? 하지만요, 제가 좀 전에 한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 추위, 이 겨울쯤은 견디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칼날 같은 추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요,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낡은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새롭고 젊고 강해지는 기간. 이 겨울 여러분 모두 힘있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 추위쯤 녹일 것 같은 따뜻한 음악이었죠. Lily Was Here. 네덜란드 영화 Lily Was Here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캔디 돌퍼가 색소폰을 연주했고요. 유리스믹스의 남성 멤버죠. 데이브 스튜어트가 기타를 맡았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그 비디오 미스터리 데이트에서도 잠깐 삽입됐었죠. 대구 남구 대명 팔동의 이우열 씨. 오늘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라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요. 또 아호가 외로운 소나무라고 하신 시를 쓰시는 대전 동구의 신진철 씨. 제가 음악을 선정하라고요. 자,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영화 페드라의 주제음악입니다.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정병수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페드라의 러브 테마, 주연을 맡았던 멜리나 메르크리가 직접 부릅니다. 아스테리모 펭가리모 Tisanixis clonarimo, κοντά σου θα έρθω πάλι. Κοντά σου θα έρθω μια ναυή, για να σου πάρω ένα φιλί και να με πάρεις πάλι. Θα μας πάρει τα αστερά κα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Τα αστερά κα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Θα σ' αγαπώ, θα ζω μες στο τραγούδι. Αν αγαπάς, θα ζεις με τα πουλιά. Θα σ' αγαπώ, θα γίνουμε τραγούδι. Αν αγαπάς, θα γίνουμε πουλιά. Αγάπη μου, αγάπη μου, η νύχτα θα μας πάρει. Τα άστρα κ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Τα άστρα κ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Θα ζω μες στο τραγούδι. Αν μ' αγαπάς, θα ζεις με τα πουλιά. Θα σ' αγαπώ, θα γίνουμε τραγούδι. Αν μ' αγαπάς, θα γίνουμε.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유명한 프랑스 패션 잡지랑 똑같은 이름이죠. 보그. 마드나의 노래였습니다. 현재 헐리우드 최고 스타로 자리 잡은 케빈 코스트너. 이 괜찮은 남자가 지난해에요. 한 여가수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연인즉슨요. 이 여가수의 공연이 있던 날 케빈은 선배인 워렌 비티의 소개로 그녀를 분장실에서 만났죠. 팜플렛까지 손에 든 케빈은 아주 친근하게 말을 건넙니다. 당신 공연은 아주 산뜻하고 재밌었어. 그러자 이 여가수가 대답하는 말. 내 공연을 산뜻하게 보았단 사람은 빨리 사라져줘. 바로 마돈나의 무대 뒷모습과 실생활을 그대로 옮겨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 진실 혹은 대담의 한 장면입니다. 아, 글쎄요.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무례하다고 해야 할지. 여하튼간에 이 거침없는 태도가 그녀의 최대 매력이라고 영화는 얘기하고 있죠. 노래를 부를 때나 영화에 출연했을 때나 마돈나가 항상 내세우는 것은요. 바로 섹서필입니다. 스스로도 여성의 최대 무기는 육체다라고 공언할 정도인데요. 이에 대한 찬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요. 마돈나에 대해서 그 마술로 오디세이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든 키르케처럼 뇌세적인 몸짓으로 남자들을 맘껏 지배하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매력적인 스타다. 이렇게 겨천하고 있습니다. 올 초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 타임지에서 한 5, 6페이지 정도를 마돈나 특집 기사를 실었었죠. 미국 성조기만을 몸에 걸친 마돈나 사진. 이것과 함께 그녀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녀 키르케와 아주 조목조목 비교했습니다. 또 실제로 마돈나는요. 진실 혹은 대담에서 이 요녀의 화신으로 분장해서 Express Yourself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요. 그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성을 상품화하는 악녀다. 이렇게 극단적인 혐오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돈나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분명히 뛰어난 재능을 지닌 가수이고 배우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84년에 Like a Virgin이 그 빌보드 차트에 6주간 넘버원으로 기록되면서 바로 마돈나 열풍을 예고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85년부터 87년까지 그 마돈나는 Craze for You, Papa Don't Preach, Open Your Heart, Who's That Girl 이런 곡들을 연이어 차트 정상에 올리면서 6곡의 넘버원 히트곡을 탄생시킨 가수가 되었었는데요. 미국 락 음악 역사상 이 6곡 이상의 싱글 넘버원을 차지한 여성 가수는 이제껏 3명뿐이라고 하죠. 아네사 프랭클린, 도나 썸머,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 그 다음이 마돈나입니다. 현재 마돈나는 넘버원 싱글이 9곡으로 늘어났습니다. 정 독서실에서 박영철 학생 고3 생활이 힘들기만 하시다고요. 이 노래가 조금은 그 피로를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마돈나 주연의 87년도 영화 Who's That Girl 중에서 24시간 던칸 푸레의 노래였습니다. 마돈나는 1958년 8월에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태리 이민 1세대로 자동차 회사 기술자였고요.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돈나는요, 지금도 힘이 들 때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서 독백하는 버릇이 있다고 하죠. 댄서로서의 꿈을 키우면서 미시간 대학에서 발레와 재즈, 현대무용을 배운 마돈나는요, 주로 후에는 뉴욕의 엘빈 에일리 무용학교에 입학하죠. 그리고 누드 모델 등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정말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는가 봅니다. 스타를 향한 마돈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요. 바로 댄 길로이가 이끄는 그룹 브렉퍼스트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그룹에서 싱어로 활동하던 그녀는요. 얼마 후에는 마돈나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죠. 팝계에서 정상을 달리던 마돈나가 배우로 눈을 돌린 것은 84년부터인데요. 영화 수잔을 찾아서 Desperately Seeking Susan 이 영화가 바로 자신의 첫 주연 영화죠. 마돈나는 여기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아주 육감적인 매력을 마음껏 풍기고 있습니다. 영화 수잔을 찾아서 중에서 듣습니다. Leave Atlantic City Leave Atlanta City, 영화 수전을 찾아서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마돈나 붐을 이용해서 기획된 작품이었지만요. 여류 감독 수잔 세이들먼은 이 영화를 단순한 오락물이 아닌 건강한 페미니스트 영화로 완성했지요.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온순한 성격의 로비타, 로잔나 아퀘드는요. 수잔, 마돈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신문 광고로 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수잔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비타는 우연히 수잔의 자켓을 사게 되고 그 후에 그녀는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말죠. 이 자켓은 좀 모양이 유별나서요. 눈에 금방 띄게 되는데요. 이 자켓을 표적으로 해서 수잔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로비타가 수잔이 된 셈입니다. 수잔이라는 이름을 공동 소유하게 된 두 여자. 결국 로비타가 제정신을 찾음으로써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가지만요. 단 한 가지가 변합니다. 로비타는 이제껏 지배자로 군림하던 남편을 걷어차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은요. 그 로비타가 능동적이고 건강한 자아를 지닌 수잔을 제목처럼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그 남성 지배 문화에 의해서 빼앗겼던 자의식을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돈나는 작품 속에서 그 삽입곡인 Material Girl을 부르는데요. 그녀의 문란한 대사, 반나의 모습 이런 것들의 문제가 돼서 이 영화는 PG-13등급을 받았죠. 이 등급은 그 13세 이상은 부모 동반을 해야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인 영화란 얘기죠. 이 밖에도 마돈나는 매튜 모딘이 주연한 청춘 영화 Vision Quest에서 클럽 가수로 등장했고요. 또 남편이었던 숀 펜과는 샹하이 서프라이즈 이 작품에서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마돈나는 아름다운 전도사로 그리고 숀 펜은 모험가로 등장했는데요. 촬영 당시에는 숀 펜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었지만요. 개봉 때는 시큰둥한 관객들 반응 때문에 영화 제목처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화 딕 트레이시 중에서 마돈나가 직접 부른 Sooner or Later 다음 곡으로 됐습니다. 특히 이 곡은 1990년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죠. 들려드립니다. Baby, yeah. I'm gonna love you like nothing you've known. I'm gonna love you when you all alone. Sooner is better than later, but lover, I'll hover, I'll plan. This time I'm not only getting, I'm holding my. Sooner or Later, 영화 딕 트레이시 중에서 마돈나가 직접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화자를 몰고 다니는 마돈나.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의 지나친 남성 편력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무용수와는 물론이고요. 영화에서 공연하는 배우들과도 꼭 연문설이 나돌죠. 딕 트레이시에서의 워렌 비티, 그리고 아직 국내에는 개봉이 되지 않은 Faces에서의 우디 알렌, 또 그녀의 최근작인 육체의 증거, Body of Evidence에서 윌리엄 데포, 이들이 모두 그 장본인들입니다. 하지만 마돈나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바로 숀 펜이죠. 이 두 사람은 85년 2월 뉴욕에서 첫 데이트를 가진 뒤에요. 그해 8월 마돈나 생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결혼식은 좀 괴팍한 성격의 두 사람답게 해안가 절벽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취재진들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야 했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천명했던 두 사람. 하지만 88년이 되면서부터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요. 또 불화설에도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89년 정식 이혼합니다. 90년에 들어와서 마돈나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로 그 히트곡을 모은 The Immaculate Collection 이 앨범을 발표해서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요. 싱글 Justify My Love 이 노래는 외설 논쟁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동안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로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은 사실 가수 마돈나 인기에 편승해서 그저 눈요기감으로 출연한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92년 올해 들어서는 전문적인 연기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됐습니다. 빌리 조엘의 In a Sentimental Mood. In a sentimental mood. I can see the stars come through my room while your loving attitude is like a flame that lights the of every kiss drifts a melody so strange and sweet in this sentimental bliss you make my petals seem to fall, it's all like a dream to call you mine. My heart's a lighter thing since you make this night a thing divine. A sentimental I never dreamt that you be loving sentimental me. Inner Sentimental Mood,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빌리 조엘이 불렀습니다. 전직 댄스클럽의 접대부로 성질이 아주 괴팍하고 플레이 역시 공격적인 중견수 메어 모터비토. 이 역할이 바로 여성 야구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서 마돈나가 맡았던 배역이었죠. 급한 성격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정이 많고 의리가 두터웠던 이 메어 역을요, 그녀는 참 감동적으로 소화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돈나 자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섹시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윌리엄 데포우와 함께하는 최신작 육체의 증거. 이 작품은 살인을 둘러싼 드릴러물이죠. 여기서 그녀는 아주 매혹적인 화랑 여주인 레베카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돈나는 단순한 요부로서의 백치미보다는 그림을 이해하는 지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무기는 역시 육체인가 봅니다. 그 지성미 뒤에 감춰진 본능을 억제 못하는 현대 여성이라고 하니까요. 그 모습이 어느 정도는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아주 파격적인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제작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었죠. 여기에요. 세화여고 1학년 2반, 2번 권영희 학생이 보낸 편지가 한 통이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 최경주라는 친구가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내기로 했는데 엄마가 10,000원을 줬는데 5,000원만 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1억이 넘는다고요. 자, 권영희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마돈나가 부릅니다.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hold on to the past. Well, that's too much to ask.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This used to be my childhood dream. 인천 남구 주한육동의 손미자씨, 서울 구로구 개봉2동의 안나현씨, 전주의 금암1동의 이현아씨도 모두 잘 들으셨겠죠?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이었습니다. 무대에서의 대담한 제스처로 천박한 성렬한 칭호를 받은 마돈나. 여하튼 그녀는 미국 자본주의와 소비사회가 탄생시킨 거물급 스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녀만큼 행동 하나하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으니까요. 영화, 비디오, 음반 시장을 모두 섞어내면서 21세기 영상 문화를 이끌고 있는 마돈나. 누가 뭐래도 미국 10대들에게는 자신들이 되고 싶은 꿈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돈나의 선천적인 조건이나 능력보다는요.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룬 바로 그녀의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누구든지 노력하면 스타덤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 1동의 이건재 씨.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제 별명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든님 씨 이러시면서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건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모우머니 중에서 칼라미 베드의 Forever Love 들려드립니다. two of us, and nothing's gonna come between us again. Forever love, I feel you with me. You're the sun that chases away the rain. I cherish all the love you bring. Forever and a day,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 can't throw that away, my love. There's nowhere, baby, unless you're there. I could never let you down. By the way, I have wanted to say I will always be inside. So come to me, so come to me. I need you dearly. I'll never give you reason to say goodbye. Never say goodbye. 모머니 중에서 Forever Love, 칼라미 베드의 노래였습니다. 경기 부천시 남구 역동의 김수진씨,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은현이의 15번째 생일 축하하신다는 사연 보내오셨고요. 또 강릉대학 철학과의 유민숙씨는 댄싱 히어로에 나온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저희가 여러 번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못 들려드릴 것 같네요. 그 참을 수 없는 신청곡의 무게가 저희를 짓누를 쯤 되면 그때쯤에 틀어드릴게요. 자, 유민숙 씨 대신에 오늘은 안성기 강수연 주연의 영화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릴게요. 친구 춘경 씨와 함께 들어주세요. 김현철 씨의 노래입니다. 그대 안의 블루. 영화 그대 안의 블루에 대한 소개는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Good morning. 잘 잠들어가나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을 Thank you.